sanaré. Que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기에 물이 마르고 기름지 운전 오다 사초에 묻혀있네 새들도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저 산하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는 배만 떠 있고 어부들 노랫소리 멋진 지 오래일세